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예요. 산, 강, 바다가 모두 있어요. 자연이 다양하고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해요. 한국에는 높은 산이 많아요. 예를 들어, 설악산과 한라산이 유명해요.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서 산이 정말 예뻐요. 사람들은 산에 가서 등산을 해요. 또한 한국에는 강도 많아요. 그 중에서 한강이 제일 유명해요. 한강은 서울을 지나가요. 사람들은 강 근처에서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요. 강물은 맑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한국의 바다도 아주 아름다워요. 부산에는 해운대 바다가 있어요.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가서 수영하고 놀아요. 바다 색깔은 푸르고 바람이 시원해요. 그래서 한국의 자연은 정말 멋져요.